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빠르네요. 네. 오늘 같은 금요일 제일 힘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나 급하게 일이 생겨서 못 가. 우리 만나기로 한 거 오늘이야? 어떻게 하지? 나 다른 약속 있는데 다음에 보자. 다른 약속도 못 잡고 혼자 집에 가는 거. 약속. 확실히 옛날 집 전화만 있던 시절보단 그 무게감이 좀 덜한 것 같죠. 예전엔 한번 약속하면 취소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서로 연락하기가 힘드니까 당일 취소는 거의 엄두도 못 냈던 것 같고요. 최소한 며칠 전에 연락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엔 너무 쉽죠. 약속 시간 몇 시간 남겨놓고 전화해서 야 미안해. 약속이 가벼워진 만큼 또 가벼워진 약속을 무겁게 지켜준 사람이 더 고마워집니다. 기꺼이 웃으면서 날 만나러 와주는 사람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도 라디오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곡은 아이디 소중해지길님이 보내주셨어요. 심심하고 하루하루 같은 일상에서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만나는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되어 정말 좋네요. 지난번에 주신 카페 바우처 잘 썼습니다. 가서 커피도 마시고 골든팝스 진행자이신 분도 만나고 저는 골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진행자분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음악카페 진행자이신 제니님의 목소리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늘 음악카페를 듣다 보니 아이유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더 듣다 보니 토요일은 밤이 좋아 라는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가능하면 금요일에 들려주세요. 네, 모두 금요일에 멋진 만남이 있는 날이면 좋겠네요. 모두 소중한 하루 되세요. 특히 제니님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번에 바우처 당첨되신 분이네요. 네, 또 이렇게 답장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하신 곡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들으시고 저는 인포플러스 이벤트. 네, 김명현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 맛있게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도 못 재고 싶지만 Mind control 뭉쳐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 8월의 세 번째 주. 와우,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이벤트로 돌아온 김명현. 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펄끈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에너지 가져가세요. 에너지, 네네. 에너지 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어이구, 8월이 벌써 네. 훅 지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 19일이죠. 19일이에요. 와, 금방 그 7월 말쯤 이렇게 되었을 때, 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되는데. 8월이 아무래도 이제 피크가 네네. 될 거라 이제 8월이 언제 끝나나 이제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19일이 맞아요. 됐어요. 저는 이제 내복 벗었어요. 아, 여기서 내복을 입나요? 그럼요. 아 절대 이제 내복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 뭐죠? 네 보온용 그냥 티셔츠 바지 아, 이렇게 부르죠. 아직 제 거는 아, 이 내복 이렇게 부르면 왠지 그 스스로 이렇게 늙게 늙어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일까요? 전 내복을 사랑하는데. 아. 네네 이게 발열 네. 요새는 발열성 티셔츠 또는 발열성 뭐 이렇게 아, 속옷 이렇게 그래요? 부르더라고요. 알겠어요. 앞으로 결국 내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빨간 네 빨리 진행하시죠. 요즘 빨간색이 좀 보기 힘들어졌어요. 네네. 네 주로 회색 네네 검은색 뒤끝 있으시네. 아, 네. 저는 안 입거든요. 네. 네, 네,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이벤트 소식 들고서 네. 오클랜드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네. 소식 들고 왔어요. 네. 일단은 시간이 시간이고 겨울이 네. 겨울이고 그리고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고 네, 네 이런 시점이라 네, 맞아요. 일단은 항상 그 시작을 이렇게 네. 몸을 쓰는 걸로다가 제가 행사 시작을 시작했었어요. 그동안은요. 네. 아무리 겨울이고 움츠리고 뭐 이런 게 좀 네, 싫어서요. 네. 춥지 말라고. 네, 근데 오늘 요번 행사를 이제 찾는 딱 찾고 있다가 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걸 제일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먹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배도 네. 채우고 그렇죠. 네, 배 네. 채우고 네. 이제 슬슬 날씨도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이제는 몸은 이제 알아서 움직이실 거고요. 이제 좀 먹는 거 이런 네. 것도 한번 챙겨볼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요번에 요번이라고 하기에는 바로 내일이네요. 네, 네. 내일. 음식 페스티벌에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이건 조그만 네. 거예요? 네, 좀 작아요. 이게 제목은 뭐 Winter Wine Selfish and Seafood Festival이라고 하는데요. 시푸드.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은 시푸드 페스티벌 네. 올해 초에 있었는데라고 네, 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일단 3일 동안에 이제 크게 전시장에서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었고요. 네, ASV 광장? 네, 네, 네. 광장 얘기하는 그 행사장이죠. 아, 네, 네, 전시장. 네, 네, 네 맞다. 네, 그래서 진행됐던 거고요. 요거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피시마켓에서 아, 바닷가에 있는 오클랜드 피시마켓에서 하루 동안 진행하는 와인과 시푸드를 함께하는 페스티벌.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제목으로다가 진행되는 행사예요. 네네.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피시마켓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까 네네. 따로 입장료가 있진 않아요. 네, 입장료가 없이 이제 가볍게 이제 가셔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시키는 음식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평상시 때 음식 가져 시켜 먹는 거고 뭐가 다르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실 텐데 요거는 이제 이 행사의 스페셜 세트 메뉴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별도로 이렇게 즐기셨던 네네. 그거를 이제 코스로 일단은 여기에 이제 시푸드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셀피쉬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조개류 네네. 요리가 이제 같이 이제 네. 제공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와인 한 잔 곁들이는 센스. 네. 생선 이쪽엔 화이트 와인이 또 어울리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 자기가 시킨 것만 먹으면은 사실상 축제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내 돈 내고 먹는데 이게 무슨 축제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쪽 행사 주최 측에서도 준비를 한 게 네. 무료로 네. 무료로 네, 이 셀피시나 하고 그 시푸드를 네. 따로 준비해 놓고 이렇게 시식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는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들어가셔서 이제 그 자기 코스도 코스대로 네네네. 즐기시면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샘플 음식들을 또 이렇게 골고루 와인 한잔 하시면서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여기는 이렇게 시음이랑 시식하는 코너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하더라도 그렇죠. 뭔가 좀 제한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거를 행사 차원에서 이제 진행하고 결국 이 피시마켓이라고 하는 요 지역을 또 그렇죠.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맞아요. 그런 행사로 생각이 돼요. 그 옆에 놀이터도 참 좋고 가면 또 볼 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거 가는 그 길목이 또 볼 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뭐 바닷가로 이렇게 걸어서 네, 가게 네, 되고 네, 예, 네. 비아덕트 이제 그렇죠. 다리 이제 브릿지 좀 건너게 되고요. 네, 맞아요. 거기는 그 아빠 어디가에서 한번 나오고부터는 한국 관광객 분들한테는 정말 유명해져서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또 가는 길목에 거기 오픈 사우나. 그러네요. 네,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먹고 사우나 예약해서 사우나 하고 오셔도 참 좋은 그러네요. 또 재미난 코스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런치 디너 같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사 시간으로 놓고 보면 아침 11시부터 밤 11시까지예요. 늦게까지 예, 하는군요. 12시간 진행되는 페스티벌이니까요. 일단 점심이 되셨던 저녁이 되셨던 네, 그렇게 한번 즐겨보시면 또 가볍게 이제 식사 시푸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저 좋아해요. 샘플로 준대요. 그러니까 네네, 하나씩 먹어보고 거기다가 또 그냥 메뉴도 편하게 즐겨 이렇게 먹을 수 있던 메뉴가 아니라 페스티벌용 좀 스페셜 네. 음식이 또 준비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네.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카페나 식당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많죠. 그럼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다가 일단은 분위기가? 같이 진행되는 네, 행사로다가 되어 있고요. 네. 가게 되면 아무래도 행사 진행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이 행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그 안내 표지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하루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아직 자세하게 행사가 소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그런 행사 정도 소개하는 거 현장에서 네네. 또 이렇게 그 안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 행사에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날 행사를 진행하는 그 이벤트성 행사가 조금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이거 안에요. 말고요. 그 안에 이제 페스티벌 진행되는 네네네. 게 바로 NG 오이스터 오프닝 챔피언십. 그러니까 오이스터 굴 이제 많이 먹는 네네네. 이제 행사죠. 그거는 뭐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요거는 일단은 별도로다가 일단 돈을 내는 것보다 레지스터를 하셔야 돼요. 네, 따로 등록을 하셔서 네네. 이거 참가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참가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만약 순위에 들어가시면요. 네네. 일본에서 진행하는 재팬 오이스터 오프닝 챔피언십에도 초대가 되는. 그래요? 네. 그런 좀 재미난 행사도 또 진행됩니다. 그러네요. 이거 네. 미리 좋아하시는 분들,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 주변에 그 굴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한번 나가보라고. 저도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시죠? 네. 네네. 그래서. 이게 그 1등 하면 어쨌건 또 일본 여행까지 할 수 있는. 재밌는데요? 네, 직장에서 쉬는 시간이 허락하시는 한 또 나가셔서 또 상금도 타시고 일본까지 갈 수 있는 네, 있습니다. 일본 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저희들이 나중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릴 텐데요. 네네. 그 올리는 거에 어떻게 또 레지스터 하는지 네네. 어디를 통해서 하는지도 네네. 정보로 올라가니까 이메일로 네네. 하거든요. 네네. 네, 그거 보시고 만약 관심 있으신 분은 네. 한번 또 신청하셔서 그렇죠. 한번 그런 행사를 즐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행사네요. 네. 먹을 수 있는 행사 마음껏. 네. 하루 짧지 12시간의 네. 페스티벌이지만 네. 그래도 또 유익하게 재미나게 그렇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사우나로 마무리하고. 사우나. 굴 이렇게 먹고요. 사우나에 딱 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않을까요? 네네. 네. 네, 이 행사 소개해드리면서 이게 바다의 음이 크득한 네. 제가 이런 행사를 소개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참 어렸을 때 듣던 노래가 또 떠올라서 가져왔어요. 아, 궁금하네요. 원래는 86년도 강변가요제에서 네. 그 동상을 수상했었던 노래인데요. 뭘까? 바다새라고. 아, 네, 이 그룹 이름이 또 바다새였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이분들이 이제 네. 이미 다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되셨죠. 아, 나왔어요. 그때 그 풋풋했던 모습이 아니라 아줌마씨가 이제 TV에 나와서 한번 그 노래를 부른 장면 본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분들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죠. 바다새 뭐였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확실히 알겠네요. 근데 네. 이 여자분 목소리는 지금 네. 나이가 들으셔서도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깡깡하면서 우리는 근데 하여튼 참 이 노래방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왠지 부르고 싶네요. 듀엣으로 하기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네네. 언제 한번 기회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메인 즐기셨으면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디저트도 즐기셔야죠. 아, 정말 친절한 메뉴시네요. 물론 이제 그날 바로 즐기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건 9월 초에 진행되는 행사로 9월 3일에 그 진행되는 행사예요. 네네. 이것도 그쪽 바닷가 오클랜드 네네. 베이 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행사. 그쪽에 이제 참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구렁이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건물이 하나 있는데 더 클라우드라고 구렁이 예 구름을 상징한 네네, 건물이라고 해서 더 클라우드라고 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멀리서 보면은 뱀이 기억하는 것 같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더 초콜릿 앤드 커피 쇼가 진행이 됩니다. 와 네. 너무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또 이게 블랙 커피에 초콜릿이 엄청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생각을 했는지 참 사람들 생각 정말 대단해요 아이디어. 아, 먹고 싶다. 보통 초콜릿은 초콜릿쇼, 커피면 커피쇼 이런 그렇죠. 식으로 좀 많이 진행되는데요. 네, 요거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 아. 네, 더 초콜릿 앤 커피쇼가 네네. 9월 3일, 4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3, 시간은 4일?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장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퀸스 워프에 있는 더 네. 클라우드 건물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뱀 모양. 네, 구름 모양. 뱀 모양 구름. 네. 낮게 깔린 구름 모양. 네. 아, 네. 그 여기에는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입장료가 좀 있어요. 그렇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이제 제공되는 네. 음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네, 네. 일반 제너럴로다가 들어가는 경우에 어른이 20불, 학생이 15불, 아이들이 15불로 즐길 수 있는데요. 네. 나는 초콜릿과 커피 완전 매니아야. 네, 나는 네. 모든 걸 최고급으로 즐기고 나와야 돼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VIP 티켓을 별도로 팔고 있어요. 아, 이거 무제한인가요, 그러면? 이게 무제한이라기보다는 아, 참 먼저 가격 문제 아닙니까? 아, 네, 네, 네. VIP 라운지는 50불로다가 50불 되고요. 작은, 적은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밥 대신 이걸 배치할 수 있어 하는 분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예요. 네. 이게 VIP 라운지가 있는 이유는 일단 일반 어드미션으로 다 들어가시게 될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입장료 포함이고요. 네. 그 안에 행사 안에 이제 진행되는 네. 유명한 그 초콜릿 회사들 또는 커피 회사들이 이제 와서 각자의 네. 그 새로운 신제품 또는 네, 네. 기존 제품들을 시식할 수 있는 시식 코너들이 어. 마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쭉 즐기실 수 있는데 VIP 라운지는 거기에 별도로 따로 그 VIP 그들한테만 그 행사에 네. 참가하는 셰프 중에 한 분이 네. 케빈 블랙맨이라고 하는 그 분이 직접 만든 그 초콜릿이나 이런 것도 직접 서빙을 하는 아~ 그런 자리가 또 주어지고요. 그리고 VIP들한테는 네. 구디백이라고 해가지고서 네. 거기 이렇게 그 나온 샘플 중에서 여러 가지를 묶은 그 백도 제공해 드리고요. 아~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참 라운지도 또 별도로 있고요. VIP 라운지도 아~ 별도로 있어요. 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 이게 VIP들은 또 별도로다가 이렇게 좀 더 비싼 가격을 받고 네네.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초콜릿을 즐기시거나 네. 이 커피를 특히 같이 초콜릿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어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행사가 되죠. 그러겠네요. 네, 나는 뭐 그렇게 큰 그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겨하는 건. 즐겨하면서 그냥 느껴보고 가서 보고 싶고 어떤 초콜릿들과 어떤 커피들이 네, 있는지 네. 보고 싶으면 일반 입장료 내시고 이제 가셔서 거기서 제공되는 컴플리멘터리 네, 네, 네. 음식들을 쭉 즐겨보고 나오실 네, 수도 네, 있겠죠. 네. 아 재밌겠다. 아. 침고인 거 삼켜가면서 얘기하기 참 어렵네요. 아니 왜 이렇게 침이 고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가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하여튼 좋은 행사 많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데 네. 참. 일단 이래야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5시인데 이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진행되는 또 부분이 있어서. 아쉽네요. 네, 저같이 주말에 일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러니까요. 아쉬운 부분이죠. 가보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하루 월차를 내야 할까요? 네. 고민해보시고요. 네, 네. 고민해보면서 네, 이거 행사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네.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것도 약간 몇 년 된 노래이긴 한데 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커피 네. 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10cm의 아메리카노라는 아, 노래가 있어요. 역시 아메리카노죠. 네. 커피하면. 10cm가 왜 10cm인지 아세요? 이 그룹 이름이? 옛날에 들었는데. 네. 여기 이제 그 메인 보컬이 둘인데요. 그 둘의 키 차이가 10cm예요. 아. 어떤 분 농담을 하더라고요. 네. 가끔 11cm, 12cm가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서 머리 뜨면요. 뭐 이랬던 그 10cm. 참 이 그룹 이름도 독특하죠. 네네. 네, 음메라는 염소 소리인지 양 소리인지 모르는 노래 그 음으로 시작하는 네. 10cm 아메리카노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커피향 그윽한 네. 아메리카노. 네. 음메 아메리카노 좋아 아메리카노 진해 어떻게 하노 시럽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 땐 사글세 내고 돈 없을 때 밥 대신에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아메리카노 깊어 깊어 깊어 어떻게 하노 설탕 설탕 설탕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바람 필 때 다른 여자와 죽어 담배 필 땐 마라톤하고 감질나게 목 죽일 땐 순대국 먹고 후식으로 아메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써써써 아메리카노 어떻게 하노 시럽 시럽 시럽 써써써써써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예전에 그 꿍따리 샤바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클론에. 전 진짜 그 보러 갔었어요. 네. 그랬어요? 네. 공연까지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방금 네. 이렇게 음매, 암매 이렇게 뭐 헷갈리는 네. 그 부분에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한참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는 이제 그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그 앨범을 이제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드디어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나도 노래 진짜 많이 듣고 있다. 그런데 왜 그 너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꾸 꽁다리를 잡냐? 이러더래요. 꽁다리 잡아라를 아버님께서는 꽁다리 잡아라 이렇게 그렇게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도 네. 이제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이제 전혀 이 가사 생각 안 하고 네, 이 노래만 네. 들었을 때는 몇 번, 한 두 번인가 세 번쯤 들었을 때 그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거 시작하면서 왜 그 음매 하면서 시작을 해? 어떻게 꽁다리 잡아라. 너무 웃겨.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부르던 노래인데.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네.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꾸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진짜 꽁다리 잡아라 이렇게. 꽁, 예, 그랬던. 아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네네. 아닙니다. 네. 네. 꽁다리 잡아 전혀 의미 없는 취지였는데. 그 뒤로 저는 근데 자꾸만 그렇게 듣다 보면 그렇게 들려요. 아 그러니까 나 큰일 났네. 클론. 이제 나중에 제대로 못 듣겠어요. 어디서 이제 듣게 되시면 그렇게 들릴 거예요. 아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꽁다리 잡아로 갈 줄은 몰랐네요. 네네 네. 재밌게. 네.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도 이제 배를 채우고 왔으니 네네. 또 이제 감수성. 네.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요거는 이제 시티를 혹시 산책하실 일 있으신 분한테 네네. 제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뭐 어떤 행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촐하고요. 네네. 일단은 그 중국의 한 디자이너 분께서 아오테아 광장에 있는 그 전시장, 네네. 전시장에다가 디지털 블루밍, 아~ 정확한 제목은 디지털 아트 리브라고 하는 제목의 네. 표제목으로 블로썸이라는 제목을 넣었죠. 블로썸이라고 하면 우리 저희도 떠오르는 게 꽃이 만발한 그렇죠. 이런 활짝 걸, 예, 활짝 핀 이런 걸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미지화한 거죠, 정확히는. 아~ 이 디지털로다가 네네. 여러 가지 그 움직이는 디지털들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마치 꽃들이 피고 지고 네네. 하는 모양을 이렇게 표시 만든 거예요. 아~ 그런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한쪽 벽면에 네네. 계속 그런 그 만드는 디지털 블롬썸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끔 네네. 만든 전시 소식이에요. 네. 요게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8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30일까지 이제 진행이 쭉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네, 주중에 쭉 진행이 네네네네. 되니까요. 만약에 시티 이렇게 관광하러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가셨다가 아우테아 네. 광장 쪽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면 네네. 아우테아 광장 그쪽 레벨 2에서 네. 이제 지금 전시회가 진행 중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가볍게 걸으시면서 네네. 오 이런 식으로다가도 디지털로다도 꽃을 표현할 수 있구나 네. 네, 하는 걸 보시면은 또 좀 재미난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 네네. 제가 이 아티스트 분에 대한 성함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이 분의 이 정확한 발음이 검증이 안 돼서 예, 수콩 수콩이라고 이제 불리우시네요. 아. X-U의 C-O-N-G 네. 예, 수 콩 뭐 이런 식의 발음이 되시겠죠? 네네. 네, 그 디자이너 분께서 샹하이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하는 분들과 같이 해서 이제 예술 쪽으로다가 네네. 이거를 표현을 이제 한 그런 작품입니다. 뭐 이게 무료? 네, 이건 무료예요. 어. 이거는 그냥 가셔서 그냥 거기 전시되어 있는 거를 쭉 돌아보시고 괜찮네요. 오실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이 현대 아트, 그러니까는 예전에 뭐 이런 뭐랄까 돈 많은 사람한테 귀속되어 있었던 네. 그런 모든 그 예술들이 참 네. 이렇게 현대화되면서 저희들이 좀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용이했죠. 네, 네. 저희들이 솔직히 오가면서 못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도시 중간중간에 세워져 있는 동상들이라든지 네, 아, 동상이 네. 아니죠. 이런 어떤 아트적인 스태처들라든지 네, 네. 어떤 이렇게 상징물들이라든지 다 그런 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네, 그런 거거든요. 사실 아우테아 광장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케이트장 행사했었을 때 네, 옆에 네. 이 마치 종이로다가 끼워 맞춘 듯한 북극곰 형상을 한 이렇게 스태처들을 쪼르륵 세워놨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엄마곰과 이 배기곰이 같이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네네. 예술 작품으로다가 네네.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지나가면서 발로 채이는 그런 동상, 이제 그런 어떤 스태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오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보게 되면 다 예술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일단 전광판에 저희들이 많이 훅 지나가는 뭔가 하나 있을 때 그냥 이게 힐끗 이제 보고 이제 지나치지 마시고 가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맞아요. 예,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마음이. 맞아요. 네. 이게 또 봄이 오고 있는데 또 꽃이라는 활짝 핀 꽃.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더 빨리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럼요. 하네요. 이 꽃을 미리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빨리 봄이 와라 와라 이렇게 또 저희들이 기대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정말 적절한 표현이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집에 처음에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 앞뒤로 꽃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 네네. 각각 다른 종류가 심어져 있다 보니까 꽃을 일년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적으나 많으나 차이지 그렇죠. 계속 꽃이 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꽃이 여름에 피는 꽃이 져주면은 봄이나 가을에 피는 네네. 꽃이 이렇게 네네. 펴주고 개들이 질 때쯤에는 겨울에 피는 꽃들이 펴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우 하면서 안 좋았던 게 그 꽃잎이 떨어지게 되면 지저분하니까. 그걸 치워야 되는 그게 지저분하고 네네. 또 치워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네네. 요즘은 되게 고맙더라고요. 언제나 물론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그쵸.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데서 계속 제 꽃을 그쵸. 제가 가까운 데 접할 수 있다는 게 이것도 나한테는 운이 좋은 거네 행운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좀 찾고 있어요. 네네. 한국에 있을 때는 옆에가 코스모스가 쫙 피던 개나리가 피던 그냥 예, 옆에 있는 그냥 식물임 이제 그 정도였는데 여기 와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 그래도 요새는 구름도 봐요. 그러니까 아, 그 나이가 든다는 증거기도 아, 해요. 네네, 이제 갑수성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어, 요새 제가 그 몸에 근육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고 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그 전에가 네.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네. 네, 이 꽃에 대한 네. 디지털 꽃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만발한 이를 꽃의 만발함을 소개해 주는 가장 또 좋은 노래가 이게 아닐까? 어떤 제가 들고 왔어요. 네, 기대돼요. 이건 제 감수성에 맞는 노래인데요. 네. 네,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 와. 정확히는 저희 어머님의 이제 그렇죠. 정말 정말 그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요. 아. 저희 어머님 노래방 가시면 꼭 부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또 생각하면서 네, 이 노래를 가져왔어요. 백만송이 장미. 어우, 와, 백만송이 장미 되면 블로썸 이상이죠? 그렇죠. 아방에 이제. 네.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처럼 어련히 나타난 그런 사람 나를 아는데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면 새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아, 선생님. 진짜. 네, 역사의 또 한 증인이시기도 한. 아우, 진짜 이 네. 노래는 어떻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럼요. 감성 정말 자극되는데. 아우. 그럴 나이죠, 우리가? 아니, 이런 노래가 이렇게 마음을 막 찡하게 할 줄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제가... 여성 호르몬하고는 그렇게 관심 없는,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뒷끝이 있습니다. 물고 들어진 거야.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라 이제 가져와서 제가 같이 들었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눈을 즐겁게 했으면 다음은 네. 귀를 즐겁게 할 시간이죠. 참 다양합니다. 네, 항상. 이번에, 참 오클랜드 행사 이벤트들 참 고마워요. 네네. 이렇게 쉬지 제가, 않고 끊이지 않고. 저도 조사하면서 이렇게 저도 알게 되는 이런 행사들이 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여유 있으면 다 쫓아다니고 싶다니까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다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대요. 이런 가 있는 듯한. 네.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 못 가서 기분이 그렇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알고 계셨다가 마침 그날 또 꼭 시간이 있으면. 되네?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좋죠. 네.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감사합니다. SPM 방송의 제니 음악 카페 인포 플러스 이벤트 시간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또 김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소식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하는 이제 음악에 대한 제목은 모차르트 피스트. 모차르트에 대한 클래식이에요? 축제. 네, 클래식 음악 축제 아 축제가 아니라 이벤트고요. 네네. 올해가 그 모차르트 탄생 260주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참 음악이라는 이 예술이 260년? 참 대단하죠. 260년 전에 작곡된 노래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260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또 이런 행사를 갖는 거죠. 모차르트가 알았을까요? 당시에는 참 이럴 것까지 생각하기 어려웠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뭐 간단한 뭐 그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화도 나와서 네네네. 모차르트는 천재였고요. 그럼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렇죠. 귀족이나 왕족 앞에 가서 연주를 하는 조기교육. 그런 그 자리를 많이 네네네. 가졌던.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약간의 이제 약간 정신병적인 약간 뭐는 그런 분열증적인 정도도 보였지만 결국 그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그 그런 감성이 됐던 실력이 됐던 천재성이 됐던 그렇죠. 예, 뭐가 됐던 그런 거는 숨길 수가 없었던 꽃을 거죠. 피웠죠, 진짜. 백만송이. 같은 시기에 썼던 예를 들어서 베토벤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또 삶을 그렇죠. 살았음에도 또 음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요 약간 뒷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좋아요.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서민의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베토벤이 막 이런 왕 이런 데서 그렇죠. 그 했던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베토벤은 사실상 이 변두리에서 그 지역에 떠도는 음악들과 클래식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위로 가고자 하는 그렇죠. 욕망은 있었지만 그게 뒤늦게 잠깐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고 젊은 시절은 항상 서민에 섞여서 한 서민의 정서가 녹아 있는 클래식을 한 사람이고요. 그렇군요. 이 모차르트는 이제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지고 그렇죠. 귀족 중심의 음악을 쭉 해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두 사람의 음악이라는 게 묘하게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한쪽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세련된 음악이라면 한쪽은 좀 우직하고 굵은 농부의 막 그렇죠. 왜냐면 그런 지방 음악을 그렇죠. 또 삶을. 이렇게 가져다가 클래식이나 접목시킨 거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또 뒷얘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네네. 새로운 막간 소식. 이 행사는 8월 28일 날 일요일 날 진행됩니다. 8월 28일. 네, 네. 저녁 5시부터 행사가 진행될 거고요. 네.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진행돼요. 아, 네. 네 참고로다가 이 퀸 스트리트에 있는 303 퀸 스트리트에 있는 그 그레이트 홀. 네네. 네, 거기 그 위치에 있고요. 네네. 입장료는 저희들이 자리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네. 이제 그 최소 25불에서 맥스 65불까지 있고요. 학생이나 그 아이들은 10불 입장료를 받고 네네.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음악을 한번 이런 클래식 음악을 즐기고 싶은 분들 가셔도 네네.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그 이 오클랜드를 위한 어떤 그 큰 단체가 같이 이 행사를 진행하지만 행사 진행하는 단체 가 이제 그 모차르트스 피아노 콘체르토라고 하는 그 네. 음악 그룹이에요. 네. 합창단도 있고 이제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있는 그 그룹에서 이 큰 행사를 진행하지만 네. 그 안에 또 이 동양인으로서 또 피아노로서 뉴질랜드에서 굉장한 또 성공을 하고 있는 그 델반린이라고 델반린? 네네 네. 킹스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이죠. 아 지금 학생이에요? 칼리지? 네네네. 아. 이 친구가 또 독주를 이제 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행사가 또 진행되고 또 네네. 어? 이 또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런 또 훌륭한 음악을 그러니까요. 라고 또 보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독주로 다 진행되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그 피아노 네. 예, 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조곡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서 또 다양한 노래들을 음악들을 네, 어, 자꾸 네. 노래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그 딸 피아노 배우는 데를 제가 네, 이제 네. 쫓아다니는데 아. 이 버릇 이게 버릇이 돼서 네, 네. 이걸 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가 아. 그 키위 선생님한테 혼났다. 송은 가사가 들어갖고 부르는 게 송이고 이건 뮤직이지. 아, 어, 구분을 확실히 해라. 네,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 이거 네 송이 아닙니다. 네. 노래가 아니죠. 뮤직. 어, 조금은 네 이런 그 클래식 공연이 네. 있다고 하는 걸 제가 가져왔어요. 네네. 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당연히 네, 어울리는 그, 곡은 어울리는 곡은 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작곡한 노래 중에서 네네. 이번 행사에서도 이제 진행될 예정인 그 콘체르토 20번 D 마이너 곡 피아노 그 협조곡 제가 가져왔어요. 네네네네. 네 일단 좀 길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만 들어보시고 네네. 다음 소식도 소개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또 귀를 또 편하게 릴렉스 시켜 놓으시고 잠시 차 한 잔 즐기시면서 네, 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또 오랜만에 귀가 호사를 누리는 시간이었네요. 어, 조는 분들 없죠? 이 목소리 확 깨겠죠? 네. 어, 저도 솔직히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클래식 하면은 아, 지루한 거, 고리타분한 거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뭐 우리 주변에서 광고가 됐던 그렇죠. 영화가 됐던 네, 드라마가 네. 됐던 어마어마하게 클래식 음악들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거기 나오는 거였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름만, 듣다 보면 제목만 모를 뿐이지. 네, 예를 들면 뭐 한국 방송 같은 경우에 뭐 방송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시작이 끝난 다음에 네, 왜 네. 이렇게 화면 조종 시간에 나오는 음악이 네, 네. 그게 사계에서 나온 음악이라고 했었을 때 오,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것도 클래식이었어? 뭐 이런. 아, 그전에는 이 방송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틀어놓죠. 화면 조 어머니께서 아니 벌써 틀어놔. 이따 시작하면 틀어. 근데 아니야 여기 지금 틀어도 나와. 뭐 그러면서 아, 이렇게 애국가부터 봐야 돼요. 화면 조정 시간부터 애국가 보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아, 옛날에는 그랬네요. 화면 조정 시간이 그럼요.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 아, 뭐 예, 뭐 몇 시부터 저녁 5시부터 뭐 이런 식의 뭐 있었잖아요. 기억나네요. 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막 무지개 빛깔 네. 해가지고 이렇게 띠 하면 나오다가 갑자기 음악 이제 음악이 나오죠. 주 맞아요.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음악이 깔리다가 맞아 요즘엔 없죠. 24시간 없어요. 방송하니까 예, 하니까 이제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국가 탁 나오죠. 맞아요. 네, 그때 방 안에서도 일어나서 왼쪽에 가슴에 손 올려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면서 집안에서 안 해도 돼 뭐 이랬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오, 이런 나이 다 들통나네. 현대까지 네. 한 게, 그쵸? 네. 아, 네. 자, 이제 빨리 넘어가야죠. 다음 주제로요. 네. 야, 다음 소식은 약간 괴팍한 이야기? 괴팍한 이야기? 네. 제목은 Bad Science, 아, 정확히는 Sci-Fi Night이죠. Sci-Fi Night. 네, Science and Fiction Night. 이 정도로다가 풀이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과학에 대한 그 어떤 fiction 또는 그 과학에 대한 사실, fact.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예, 날짜는 8월 22일 월요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소 월요일 내가 참가 못할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행사는 저녁 때 진행됩니다. 저녁 7시, 8시, 9시 네. 세 타임으로 다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네. 장소는 참 독특한데요. 어디예요? 이 오클랜드에 네. 스타돔 관측소가 있어요. 그 원트리 힐. 네.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 그 원트리 힐 중에서 일단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 말고 맞아요. 예, 거기서 맞아요. 이제 앱섬 쪽 이쪽에서 네, 이제 네. 들어가는 입구가. 예, 입구 서쪽 입구로 가시게 되면은 놀이터 있는데. 네. 크게 이제 놀이터 조그맣게 있고 그 뒤에 큰 잔디밭이 있고 맞아요. 그 너머에 네, 네, 조그맣게 이게 구가 하나 보이죠. 네, 돔이 맞아요. 보이죠. 네. 거기가 스타돔이거든요. 네, 맞아요. 별자리를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스타돔인데요. 그 스타돔 안에서 이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이 별자리에 얽힌 전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재미나게 고리타분하게 지금까지 뭐 해왔었던 저거 무슨 네네. 별자리입니다. 무슨 이런 이야기 아니라 네. 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더불어서 쭉 네. 설명을 해주면서 아. 동시에 이제 그 이 과학 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과학에 대한 어떤 오류들, 잘못 속에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 그런 걸 얘기, 이런 것들을 바로 잡겠다. 얘기하는 아. 네 그런 시간이고요. 네네. 또 재미난 거는 이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시간이 끝나면 또 바로 옆에서 다른 네. 공간에서 옛날 그 영화를 그 사이파이 무비들을 아. 틀어주고 또 그거를 즐기는 시간도 같이 진행한다고 그러고요. 네. 이 제목을 보니까는 와 정말 최근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Earth vs. the Flying Saucer 뭐라든지 뭐 Fly to the Mars라든지 Invasion USA 제목만 들어도 좀 유치한 듯한 느낌의 이런 사이파이 무비들이 또 상영이 되고 네. 또 이제 그렇게 재미로다가 이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좀 독특하다 싶은 게 네. 이게 미성년자가 못 오는 행사예요. 아,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 했을 때는 네.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손잡고 와서 재밌게 얘기를 네, 듣고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시간인가?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18세 이상만 18세 이상만 돼요? 올 수 있는 왜냐면은 여기서 그것도 설명 안 해드렸는데 네, 네. 입장료가 있는데요. 25불입니다. 네, 네. 당연히 성인 요금만 존재하고요. 이걸 그 내게 되면은 와인하고 스낵이 제공이 돼요. 아~ 그러니까는 재미나게 와인하고 스낵을 즐기시면서 이런 과학에 대한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또 영화도 보고 하는 성인만을 위한 네네 그런 시간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은 아이들 이제 재워놓고 재워놓고 이게 조금 좀 이런 시간이지만 집에 있어라 하고서는 어떻게 보면 부부가 또는 연인들이 이제 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사이파이 쪽에 굉장히 자기가 기기다 네. 하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친구들끼리 또 한번 참가해 보면은 또 재미난 그러네요. 예, 이런 데가 정말 저는 그 친구들한테도 저도 스스로 또 네. 같이 이제 이렇게 좋은 곳이겠다 느껴지는 게 네. 리스닝하기에 이런 만한 자리가 또 없어요. 네. 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이파이 쪽을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도 SF무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은 또 이렇게 하네 뭐 하는 또 리스닝 자리로 하기에도 굉장히 또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참 다양한 행사가 있죠. 그러네요. 이 참 행사, 다양하네요. 네네.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저희들이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거기에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는 거기서 링크로 보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은 그 스타돔 스타돔 그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스타돔.org.nz거든요. 그 홈페이지 가셔서 해당 행사를 찾아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행사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는 그거를 보시고서 그 행사를 저기 참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네. 마지막으로. 벌써. 네, 벌써요. 막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마지막은 아무래도 또 사이파이 얘기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억의 음악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인 윌 스미스가 출연했었던 Man in Black에서 주제곡을 윌 스미스가 직접 불렀죠. 네네, 기억나요. Man in Black. 네. 네. 그 노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네. 그럼 오늘 Man in Black의 Man in Black 영화 주제곡 들으시면서 윌 스미스의 Man in Black을 들으시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In black, remember that, just in case we ever face to face and make contact. The title held by me, M.I.B. means what you think you saw, you did not see. So don't blink, be what was dead is now gone. Black suit with the black Ray-Bans on. Walk in shadow, move in silence. Guard against extraterrestrial violence. But yo, we ain't on no government list. We straight, don't exist, no names and no fingerprints. Saw something strange, watch your back. Cause you never quite know where the M.I.B.'s is at. Of the darkest of night on the horizon, bright light into sight tight. Camera zoom on the impending doom, but then like boom, black suits fill the room up with the quickness. Talk with the witnesses, hypnotize up, normalize up. Vivid memories turn to fantasies. Ain't no MIBs, can I please do what we say? That's the way we kick it. Yeah, I mean, or see a noisy cricket get wicked on you. We're your first, last, and only line of defense against the worst scum of the universe. So don't fear us, cheer us. If you ever get near us, don't jeer us. With the fearless and my bees freezing up all the black. What that stand for? Men in black. And let me see you just bounce it with me, just bounce with me, just bounce it with me. Come on, let me see you just slide with me, just slide with me, just slide with me. Come on, let me see you take a walk with me, just walk it with me, take a walk with me. Come on, and make your neck work. Now freeze. In closing, I know we might seem imposing, but trust me, if we ever show in your section, believe me, it's for your own protection. Cause we see things that you need not see, and we be places that you need not be. So go with your life, forget the Roswell crap, show love to the black suit, cause that's the men in, that's the men in. Sorry.